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매맞는 어린이가 있었고, 매맞는 학생이 있었고, 매맞는 아내가 있었고, 매맞는 소대장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맞는 아버지, 매맞는 선생님, 매맞는 사장님, 매맞는 장관님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만큼 졸렬한 행동은 없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경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두 사람을 사각의 링에 올려놓고 누구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싸우도록 하는 권투라는 이 경기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성과 주먹은 반비례한다. FM 영화음악이 말씀드린 캠페인이었습니다. 사랑이 온 사방팔방에 다 있다는데 그걸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이지 왜 주먹을 쓸까요? Love is all around.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Wet Wet Wet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유종만 씨 그리고 진주여고 3학년 8반의 정행순 학생 잘 들으셨어요?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서 장재원 씨도 친구 정호 종규와 듣고 싶다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토당토않게 매맞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아요. 최근에는 또 매맞는 경찰도 있었죠. 스님 몇 분이 약주 몇 잔 얼큰하게 드시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그 제지하는 경찰관을 그냥 얼굴에 주먹을 몇 방을 날려가지고 또 한참 무리가 됐었는데 뭐 할 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스님 몇 분 참. 이렇게 별로 재미없는 뉴스들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관악구 신림본동에서 천희 씨가 그런데 아주 재밌고 아주 상쾌한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재미있는 알파벳 놀이를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속상할 때는 A. 그게 바로 알파벳의 A입니다. 먹구름 뒤에는 B고요. 수박에서 귀찮은 건 C고요. 매일 닦는 건 E. 반말을 엿드는 것은 G고요. 감기에 걸리면 H. 5월 5일을 좋아하는 I. 모기의 주식은 P. 네, 맞아요. 그리고 닭이 낳는 것은 R. 입고 벗기 쉬운 것은 T.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U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희 씨. 친구 지선이랑 듣고 싶다고 하신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신청곡은요, 같이 들으실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힘드신 경북 상주 성동동의 박진영 씨, 넌 할 수 있어 라고 외쳐달라고 하셨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김세윤 씨, 가슴앓이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통방통한 어떤 얘기거리가 없어서 음악으로 대신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림동의 천희 씨가 신청하신 락키의 주제가 Eye of the Tiger를 좀 재미있게 불렀어요. 칩먼크스가 불렀어요. 다람쥐들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송파구 방해동의 배미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MBC 미니 시리즈였죠. M 중에서 나는 널 몰라 띄워드렸습니다. 참 이 M이라는 제목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을 M이라고 불렀지만 뭐 MBC의 약자다. 누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리의 약자다. 뭐 맨의 약자다. 이것저것 참 이상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정말 재미없는 이름, 그러니까 너무나 흔한 이름일 경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아마 이름에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이유는 그 이름이 사람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인상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상품명도 참 중요하죠.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첫인상이 만들어지고 또 판매량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는 만큼 듣는 사람이 기억하기 쉽고 또 사고 싶은 구매 욕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 이런 이름을 찾아서 사원 모두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제목에 따라서 극장의 입장객 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제목을 붙이는 일은 정말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를 수입한 영화사는요, 제목을 확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원초 본능, 본능, 원초적 본능, 말초 본능.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영화 제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외국 영화에 우리말 제목을 붙일 때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존 그리샴의 베스트셀러 소설 법률사무소 The Firm의 우리나라 소설 제목은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였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영화 제목은 좀 엉뚱해져서 야망의 함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영화로 옮겨져서 우리나라에 상영됐을 때 그때는 엉뚱하게도 프라하의 봄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죠. 이렇게 원래 제목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별로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없다거나 또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될 때 그때 흥행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그 대안으로 새로운 우리나라 제목을 찾아내고 그러면 원래 제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제목이 탄생하게 되죠. 자, 오늘은 그런 제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The Firm,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데이브 그로신의 음악입니다. 타이틀의 박유현 씨 피아노 연주 잘 들어보셨습니까? The Form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야망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상영됐죠. 내일을 향해 살아.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부츠캐시디와 썬댄스 키드입니다. 그런데 이 내일을 향해 살아라는 제목이 붙여지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사실 붙여졌었어요. 부츠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가 영화 주인공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동안은 푸족간의 캐시디와 석양의 땅꼬마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랑 제목이 좀 비슷하죠. 보니 앤 클라이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참 이렇게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웃지 못할 실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그대로 번역해서 한때는 잠깐 동안이지만 서방 측 이야기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고요. 전설적인 베이커 형제라는 제목에서 그 베이커를 The Fabulous Baker Boys요. 빵 굽는 사람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전설적인 빵집 형제라는 엉뚱한 제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런 신문 기사를 쓴 기자의 기사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기자는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내용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빵 굽는 장인들인 베이커 형제의 그 빵집에서 벌어지는 그 여종업원과의 사랑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개봉될 때는 사랑행로라는 제목이 붙여졌죠. 이 베이커는 주인공 형제들의 성이었는데 비슷한 경우가 또 하워즈엔드였어요. 하워즈엔드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는 하워드가의 종말이라고 그 제목이 붙여졌었죠. 얼마 전에도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참 엉뚱하더라고요. 장리 꼬다르 감독의 아부드 수플레는 그대로 번역했다면 헐레벌떡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극장 개봉할 때는 니 멋대로 해라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이 영화를 미국에서 다시 만든 브래들리스의 경우는 그대로 브래들리스라고 제목이 붙여졌죠. 또 고다르 감독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400번의 구타. 이 영화를 일본에서는 어른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될 때에는 어른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제목 그대로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와 트리포의 Day for Night이 있죠. 이 Day for Night은 낮에 촬영하면서 밤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메리카의 낮과 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 얽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데 전설적인 빵집 형제 중에서 우리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영화를 잘 모르는 DJ가 이 음악을 소개를 한다면 여종업원이 부르는 빵처럼 구수한 노래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셸 파이퍼가 부르는 My Funny Valentine입니다. Thank you. 하이틀의 전경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요즘에 참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좀 뭔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My Funny Valentine, 영화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 중에서 미셸 파이퍼의 음성이었습니다. 원제를 전혀 다른 제목으로 바꾼 덕분에 흥행해서 톡톡이 재미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서 또 새로운 제목을 붙이지 않나 싶은데요. 라이언의 딸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라이언의 처녀로 바뀌어서 좀 흥미를 끌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처녀자가 들어가니까 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흥행작 사랑과 영혼은 제목을 바꿔서 흥행 성공을 거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제목은 Ghost였죠. 그러니까 귀신, 뭐 유령 이런 제목인데 그걸 그대로 붙였더라면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쯤으로 오해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그랬더라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겠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으로 나왔던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 영화도 제목을 잘 붙인 덕분에 흥행이 성공했던 영화였는데 원래 제목은 킨더가든 캅, 유치원의 경찰이었죠. 아무래도 이 유치원의 경찰보다는 유치원에 간 사나이가 흥미를 끄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덕분에 무슨 사나이로 끝나는 영화 제목이 영화의 분위기나 내용과는 별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붙여지는 그런 유행을 낳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한 하드웨이는 코끝에 걸린 사나이라고 바뀌기도 했죠. 제목이 바뀌는 경우 중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랑블루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영화의 불어 제목은 그랑블루고요. 영어 제목은 빅블루였죠. 그런데 우리나라 제목은 불어 발음 그대로 그랑블루도 아니고 그렇다고 빅블루도 아닌 불어와 영어를 이상하게 뒤섞어서 만든 그랑블루가 됐어요. 뭐 사실 저 같은 DJ 입장은 좋습니다. 불어 발음 그대로 한다면 그게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아랑드롱이 주연한 초아 엄마 아파트의 경우는 좀 심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실패한 새 남자라는 그 원제인데요. 여기에 붙여진 영어 제목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제목 가운데 옴무를 영어식으로 읽어서 홈에스, 이걸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만들었거든요. 또 비디오로 나온 영화 하이든의 원래 제목은 The Hidden이었는데요. 영어를 어떻게 읽어서 이 하이든이라는 발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이 영화는 원래 우편 배달부는 배를 두 번 울린다로 개봉됐었는데요. 불륜의 관계를 그린 야한 영화에 우편 배달부라는 직업이 제목에 쓰이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단 항의를 하셔서 제목이 바뀌게 됐죠. 자, 이상한 제목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 빅블루의 오버처 들어보죠. 하이텔의 윤태정 씨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랑브루 오버처, 빅블루 오버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제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제목은 아무로 뭐니 뭐니 해도 천장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천장지구는 하늘처럼 길고 땅처럼 그 오래된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요. 지금 비디오 가게에 달려가서 찾아본다면 이 천장지구라는 제목의 영화가 적어도 5편 이상은 될 거예요.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드리죠. 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홍콩에서 천장지구라는 영화와 천약 유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천약 유정을 사들인 우리나라 영화사는 개봉을 하면서 제목을 바꿔서 천장지구라고 붙였죠.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이 천장지구인 영화 역시 천장지구라는 원제목 그대로 스며시 개봉됐는데 흥행에 실패하자 서둘러서 천장지구라는 제목 그대로 비디오로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의 천장지구가 탄생하게 됐죠. 그런데 주연이 두 편 모두 유덕화여서 더욱 혼란스러웠죠. 한편 홍콩에서는 천약유정을 다시 만든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막소총의 천장지구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유덕화랑 제작자는 천약유정의 판권을 각각 50%씩 갖고 있었는데요. 불화 때문에 그만 결별을 선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영화업자들이 막 독촉하는 바람에 각각 그러니까 유덕화도 또 그 제작자도 각각 천약유정 속편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우리나라 영화사에서는 이 두 편의 천약유정 속편을 또 모두 사들였는데요. 또다시 천장지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유덕화가 주연한 영화는 천장지구 속편으로 또 곽부성과 오청년이 주연한 영화는 천장지구 2로 개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지구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는 자그마치 5편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이 지금 소개해드린 5편보다 더 많은 편수의 천장지구가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행에 성공을 거둔 영화는 처음 우리나라에 천장지구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그 영화 단 한 편뿐이었죠. 천장지구라는 제목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역시 오리지널, 역시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판이 최고라는 거죠. 모방으로 오리지널을 뛰어넘기라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자, 오리지널 천장지구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원봉용이 부르는 천약유정 들어보시죠. 转身步进，消失你的空间。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김용모 씨, 서초구 서초 3동의 고승미 양 잘 들으셨습니까? 천장지구 중에서 원봉형의 노래 천약이정 띄워드렸어요.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죠? 이 이름 제목에 둘러싼 얘기하면서 참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영화의 원래 제목을 바꾸는 것, 이것을 둘러싸고 참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여럿 벌어지는데요. 제목을 바꾸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흥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겠죠. 그런데 오로지 장사를 목적으로 제목을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는 데는 극장 개봉 영화보다는 비디오 출시작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엉뚱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원래 제목 갖고는 도저히 비디오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과 바뀐 제목을 서로 연결하는 퀴즈 노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가령 성난 황소는 분노의 주먹으로 바뀌었고요. 블러드 심플이 분노의 저격자로, 나이트 포터가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은 포화 속의 마리아로 바뀌었죠. 그리고 흥행에 성공하거나 관심을 끌었던 영화 제목을 흉내낸 것도 많습니다. 암흑가의 세 사람, 사랑의 묵시록, 섹스, 자살, 그리고 영화 같은 제목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들은 전부 암흑가의 두 사람, 지옥의 묵시록,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흉내낸 것이죠. 또 인기를 모은 영화의 제목에서 일부분만 따서 만든 비디오 제목도 아주 많습니다. 영웅 본색의 영웅, 처필쌍웅의 쌍웅, 지존무상의 지존을 따서 증환영웅, 영웅쌍웅, 지존영환 이런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디오 제목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낱말을 골라보면 사랑, 공포, 사나이, 키스, 연인입니다. 뭐 그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영화의 제목을 새롭게 바꾸어 붙이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을 거둔 제목을 모방하기보다는 그 영화에 가장 알맞는 제목을 재치있게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청주 사천동 신동아 아파트의 조윤미 양. 참 재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게 주고 싶은 것들 하면서 편지에 그림과 함께 목록을 적어주셨어요. 저를 닮은 예쁜 팥꽃. 이 팥꽃이 뭡니까? 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입맛을 돋구는 강아지, 붕어빵 한 개. 이 붕어빵 제목성을 봐서 한 개로는 부족합니다. 미용을 위한 훌라후프. 그 다음이 걸작이에요. 방귀를 꺼도 냄새 안 나는 방석이라고요. 야, 뭐 이런 거 발명하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또 저를 지켜주는 롱다리 보디가드, 투명 인간이 되는 마스크. 야, 이거 좋네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좋아하는 조윤미 씨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조윤미 씨를 위해서 띄워드릴게요. 영화 프리빌리 중에서 골랐어요. 서울중구 필동에서 강민선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하이틀의 홍승표 씨도, 또 군대 간 형과 듣고 싶다면서 황성우 씨도, 문정환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요, 친구 희정이와 같이 들으라고 서울 서초 3동의 고혜정 씨께 보내드리고, 마지막 곡은 여러분 모두께 띄워드립니다. 프리빌리 중에서 Will You Be There,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와 함께 저는 물러갈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know it's the dark.